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5주일입니다. 제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제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는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세상과 타협하다가 걸려 넘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저희 심령 속에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에 몸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도 생업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의 주님이 늘 임재하시는 고향 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듯이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주님을 증거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심령으로 느끼며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고향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에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고 영과 육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더 큰 일을 행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전도의 힘씀으로 풍성한 결실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초청을 받은 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 있는 이웃들이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하셔서 이번 기회에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는 일에 온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뜨거운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역사심과 위로하심과 질병에 강한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벽이 허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믿음이 충만히 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항상 기쁨으로 늘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이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까지 다 마치고 사흘 뒤에 다시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과 그 교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몸의 부활 교리가 주는 유익을 잘 가르쳐줍니다. 하이델베르그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5문 질문과 답에서처럼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서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사탄과 죄의 권세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확실시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교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의롭게 되는 선물, 곧 칭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요.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다. 만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상태로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는 하셨으나 그 죄가 온전히 속량받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겠지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죄에 대한 대가가 온전히 지불되었다는 뜻이요. 이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만족되었고 그 결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 죄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모든 의로우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죄책과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죄책과 형벌을 무서워하며 여러분의 죄에 대해 여전히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으로만 본다면, 그리하여 그 양심에 평화가 없고 오직 공포만 있다면 부활 교리가 주는 유익을 모르는 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믿음이 연약해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죄들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죄책에 대한 값을 치러주지 않았습니까? 저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저를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화해하신 제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과 화평한 바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약속,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유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시고 사흘 뒤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교리를 믿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은 이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도 몸을 가진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생명의 삶은 사후에 영원한 천국에서만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아 사후에 영원토록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이 땅에서도 실제 몸으로 실감하는 여정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단지 사후의 천국에서 영혼만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할까요? 몸이 부활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몸의 부활을 약속합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원토록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부활한 몸을 다시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게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잠시 영혼을 담아두었다가 죽으면 버리는 일회용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신자로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몸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주일 공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예배당을 떠나 일상의 생활 현장에서 가령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든 가게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건 회사에서 일을 하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건 바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영적 예배임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 바로 그 현장에서 행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컨대 내 몸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비열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죄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신을 가증스럽게 여기며 여러분이 거기서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죽이고 새 생명을 더욱 살리고자 하는 선택과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동일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덧입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은 그 교리를 믿는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확실히 보증해 줍니다.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곧 영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몸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이제 더 이상 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실 때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몸의 부활도 함께 약속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영혼도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는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흙으로 돌아가 산산이 흩어져 버린 몸조차도 다시 모으고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신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죽음에는 쏘는 것과 같은 저주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자의 영혼이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한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통해 얻은 유익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교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의롭게 되는 선물, 곧 칭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곧 영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비록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영원한 생명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감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며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은 분명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영광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와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두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고 그 감사의 응답으로 이 예물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삶의 고난 속에서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며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이 존귀하신 주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진군하시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기시고 몸의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4월 19일까지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복과 주일 예배의 회집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후서 성경 필사본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성경 퀴즈대회는 저녁 예배를 재개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빵 구제헌금과 부활주일 감사헌금 등 여러 헌금들은 온라인 계좌나 사무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사랑실천 방역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동의 여러 빌라들을 다니면서 방역봉사를 시작하는데 오늘도 오후 2시에 교회 앞마당에 모여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일꾼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